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로다. 지난 40일 동안 우리는 더러운 수많은 죄악들을 통회하였고 무한한 긍휼과 은혜로 용서받았습니다. 우리는 강팍하고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았고 큰 권능과 위엄 앞에 두 팔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 앞에 철저히 순복하여 엎드렸고 믿음의 순종과 결단 속에 일어섰습니다. 우리는 아픔과 상처, 고통 속에 부르짖었고 싸매고 치유하심으로 회복되었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임재와 충만을 간구하였고 뜨거운 불같이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 탄식하며 애통하였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뻐하였습니다. 우리는 부부가 자녀의 손을 잡고 함께 기도했고 믿음 안에 하나 되어 축복을 나눴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나아왔지만 하나님은 그것들을 기도의 제목으로 바꾸셨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놀라운 기적들을 통해 응답하셨습니다.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은혜만을 구했지만 하나님은 온 열방을 향해 꿈을 꾸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40일의 부흥을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이 부흥을 통해 더 큰 부흥을 사모하게 하셨습니다. 이제 부흥의 불길은 더욱 퍼져나갈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과 학교, 그리고 직장, 아니 전 미주 지역과 온 세상을 향해 성령의 불이 타오르게 될 것입니다. 지난 40일 동안 우리에게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크고 비밀한 일을 행하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주여,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를 부흥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통해 큰 영광 받으시옵소서. 내가 크리스찬입니다. 우리가 크리스찬입니다. 하나님은 응답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예수님을 믿는 신자는 현재 자신을 만족시킬 뿐만 아니라 영원히 만족시킬 것까지 주님 안에서 충분히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성도는 위로가 부족해서 대낮에 피곤한 사람도 아니요 마음을 기쁘게 해주는 생각이 없어서 밤에 지루한 사람도 아닙니다. 그는 주님 안에서 만족스럽고 행복할 만큼 기쁨과 위로의 샘을 발견합니다. 성도를 토굴에 집어넣어 보십시오. 그는 거기서도 선한 교제를 발견할 것입니다. 그를 황량한 광야에 두어 보십시오. 거기서도 천국의 만나를 먹을 것입니다. 모든 우정을 다 끊어보십시오. 그러면 형제보다 더 친밀한 친구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를 덮고 있는 호박농구를 다 시들게 해보십시오. 그러면 영원한 반석 대신 주님 아래 있는 그늘을 발견할 것입니다. 그의 세상적인 소망의 근거를 무너뜨려 보십시오. 그래도 그의 마음은 여전히 주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확신에 차 있을 것입니다. 그의 마음은 예수님이 그 안에 들어가실 때까지는 무덤처럼 만족을 모릅니다. 그러나 일단 주님이 들어가시면 그 마음이 넘쳐 흐르는 잔으로 변합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그리스도만이 그 성도의 모든 것이 될 수 있을 만한 그런 충만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 성도는 부족함이 없이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예수님의 충족성에 완전히 만족하여 더 이상 갈증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 생명샘을 한 모금만 더 마시고 싶다는 소원 외에는 없습니다. 그 소원 안에서는 절대 목마르지 않습니다. 그것은 고통스러운 갈증이 아니요 사랑의 소원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사랑을 좀 더 누리고 싶어하는 소원이 얼마나 기분 좋은 일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한 성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양동이 가득히 그 샘물을 기르다 먹은 적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을 향한 나의 갈증이 만족할 줄을 몰라 아예 그 샘에 내 입술을 대고 그 자리에서 바로 샘물을 마시고 싶은 심정입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의 심정이 바로 이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모든 소원이 예수님 안에서 만족되기 때문에 이제는 주님을 좀 더 아는 것 외에는, 주님과 좀 더 친밀한 교제를 나는 것 외에는 부족한 것이 전혀 없다고 생각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샘으로 계속 가서 생수를 값없이 마음껏 드십시오. 예수님은 절대 여러분이 너무 많이 마신다고 나무라지 않으실 것입니다. 오히려 그래 내 사랑하는 자여 실컷 마셔라고 말씀하시며 여러분을 항상 환영해 주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